서글픈 비만 내려오네. 내 맘 너무 안타까워. 이제 다시 볼 수가 없기에. 처음 만났던 그날도 비가 왔어. 우산도 없이 마냥 걸었었지. 너의 눈빛 촉촉히 빛나지.